رب وخوف هم كون من چوب قطه 있는 수많은 조약돌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사연도 참 많았어 사랑했던 날들보다 미워했던 날이 더 많아 우리가 다시 조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사랑